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용도를 시작하신 56돌세의 저음에서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제중조선인 정의연합회와 중국 단동시 조선조기업가협회를 비롯한 제중동포단체들과 중국 단동항풍상무유한공사 정경리를 비롯한 동포들이 축하 전문들을 드렸습니다. 축하 전문들은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의 불면불위의 로고와 희생적인 선군혁명 용도에 의해서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 보루로 우뚝 솟아 빛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격찬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선군위협은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축하 전문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